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우렁찹니다.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희가 그 금수원 좁디 좁은 골방에서 녹음하다가 오늘은 구원파의 메카 삼각지 2층 강당에서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패널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종 1.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고종. 오. 고종 2.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나름 홈그라운드인데 소리가 좀 나름 홈그라운드인데 박수 소리로 이 인기도가 평가가 되네요. 오늘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엄청 젊으신 분들 만나고요. 마음이 엄청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 보던 분들이지만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좀 저도 이상하네요. 자, 오늘 특별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차가 밀려서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동안 저희끼리 대화를 합시다. 청년들이 한 지금 100명 정도 됐나요? 한 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청년들이 지금 저희 방송 때문에 모인 거는 아니죠? 아니, 저희 평소에 이렇게 안 사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시면 어떡할까? 사실 이 공개 방송은 저희 제작팀에서 기획한 건 아니고 청년들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개웅 씨가 좀 그 취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냥 청년들 위주로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을 거라고 어른들은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팟캐스트는 말 그대로 듣고 싶은 분이 다운받아서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한번 좀 만들고 싶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은 처음에는 구원파만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방송인데 어쩌다 보니까 밖에 사람들이랑 기자들이 열심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파 안에 젊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뿔 달렸는지 혹은 정말로 정상적인 애들인데 정말로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런 대화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자리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목소리, 의견이 그대로 방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경험 처음이실 겁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을 안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태종 씨가 좀 잠깐 저희 방송 듣는 방법이나 방송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귀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뭘 설명해야 되죠? 듣는 방법은 다 아실 것 같고요. 팟캐스트 몰라요? 안 들어요. 그래요?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아이블로그라는 앱을 깔면 거기에 보통 순위에 22위 안에 있어서 첫 화면에 보통 있더라고요. 아, 저희 방송이 20위입니까? 20위 안에 보통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게을러서 못 올리면 이제 뭐 50위까지 쭉 내려가는데 올리기만 하면 20위 안에는 항상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위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죠? 보통 다운로드 수가 8만에서 9만 정도 돼요, 한 달에. 그러니까 아마 전혀 안 받았다는 이 분위기? 안 되는 거 티나잖아 지금. 아마 이게 저희 구원파가 아니신 분들도 꽤 많이 듣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복과 형사님들이 애청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명이라도 여기 청년들 이름 얘기 안 할 테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팟캐스트 하게 된 계기를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좀 종편에도 나가서 뭐 토론도 해보고 제 입장을 좀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해봤는데 뭐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화 인터뷰 한 5분 하고 나면 그 패널들이 뒤에 뭐 거의 한 20분 정도를 제가 인터뷰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에서 아무리 잘 얘기를 해도 20분 동안 다 뭉개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막 해보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몇 명이서 그냥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고 정말 아무도 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친한 기자한테 그냥 심심한 거 나 팟캐스트 녹음했어요 했더니 뭐예요? 해서 이제 알려줬더니 그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나가지고 그게 10만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오늘 녹음이 저희 팟캐스트 12회입니다. 그래서 13번 녹음했는데 한 번은 잘렸고 그래서 12번 올라갔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 지금 세 달째죠. 세 달이 네. 넘은 거죠. 12회면. 그래서 좀 저희는 금방 한두 번 하고 때려치울 줄 알았더니 길게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공개 방송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이럴 때 박수 치시. 모임 청년들이 저희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들을 취합을 해서 그 내용들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고 또 현장에서 질문 받고 이런 시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각자 갖고 있는 청년의 추억이 무엇입니까? 너무 평이하다. 그래도 첫 번째 질문이니까 태종 씨부터. 저는 대학교 때부터 대학생활 하면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모임 생활을 한 것 같은데요. 청년회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은 말씀 듣기 팀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말씀 듣기 팀을 제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많이 욕도 먹고 이제 많은 위험성이 있잖아요. 설교 듣고 같이 얘기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너무 독단적으로 가지 않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고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회장님 말씀이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집중은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1년 정도 진행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10년 전에 들은 말씀 내용이 기억이 난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재산이 되고 어떤 삶의 방향을 잡거나 성경을 보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저한테는 아마 뭐 다른 활동도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큰 이렇게 추억인 것 같아요. 말씀 듣기 팀요? 지금도 있나요? 네. 오, 대단하시네. 있다고요? 네, 지금은 이제 명칭은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말씀 듣기 팀이 했던 그런 컨셉을 청년들이 다 이제 나눠 가지면서 왜냐면 설교가 저희 구원파 설교가 길어요. 기본적으로 한 3, 40분 하고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2시간 이러다 보니까 처음 들었던 내용이 마지막에 기억 잘 안 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들을 많은 청년들이 그때 이태종 씨가 고민했고 했던 방법들을 이제 많이 응용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말씀 듣기 팀이라는 팀은 없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변했죠? 지금은 저희가 외부에 나가는 방송이라 뭔가 좀 명칭 다음에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긴 한데 창피하지 말고 예. 성경 사랑조로 예쁘네. 개웅 씨의 청년의 추억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예, 저는 진행형이라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는 수양회 때 저희 청년들이 이 매점을 할 때인데 장학할 때인데 당시에 이제 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청년부도 있었지만 성인부, 뭐 시설부, 전기팀 뭐 이렇게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8개 팀을 모아가지고 족구 시합을 했어요. 매점 일주일 동안 이용권 해가지고 돈을 걸었지. 그래서 이렇게 족구 대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수양회 때. 그래서 욕 엄청 먹었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영양가가 이런 청년의 경험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우선 저한테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대학교 때 실습을 했거든요. 뭐 실습을 좀 많이 하라라고 해서 7번을 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미 취업을 했기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대학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실습에 참여했는데 그때 간증을 들었어요. 모임에서 이제 어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제 그때 들었던 간증이 저는 제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회 때는 그 가치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연결이 됐던 것 같고, 그 과정이 있은 후에 이제 지금 결혼해서는 실습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실험을 해보고. 근데 역시 실습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역시나 진행형이죠, 개웅 씨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네요. 오늘 그냥 입을 다물어야겠는데요. 저도 통과하겠습니다. 사실 안다네요. 왜 나만 얘기야? 인기 많은 태종 씨가 대부분 답변하는 걸로 하고.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청년 때와 결혼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있다면? 이건 끼어들 수 있겠네요. 결혼하셨어요? 아기도 둘입니다. 오, 아직 안 태어났어요, 하나는. 그럼 개웅 씨가 먼저 결혼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있다면 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가 팟캐스트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생활이라는 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란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해나가는 상황들이 많은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랑 어깨에 짐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결혼한 다음에도 생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느끼던 거랑 집에서 같이 사는 거랑은, 왜냐하면 저랑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랑 내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을 이 사람이 신뢰하지 않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서로서로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아내는 어쨌든 저랑 같이 가는, 같이 걸어가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막 1년이 지났거든요. 돌이 막 지났는데 아무것도 저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저를 보기만 해요. 제 모습을 따라하고 제가 해주는 걸 그대로 받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좀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아빠가 살아가고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 아이는 그대로 흡수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잘못된 길을 가면 이 아이는 그 길을 따라갈 거잖아요. 그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모습들이 결혼한 다음에는 아이가 생긴 다음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모험적인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들으면 안 돼요. 저요? 오늘 태종 씨가 긴장을 많이 하네. 평상시는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다 하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잘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딨어, 뭐 이런 자부심,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뭐 행운아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럴 때 야유를 보내시는 거예요. 태종 씨의 매력은 근거 없는 자신감. 아,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당신을 이해하면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러는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상대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아마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말은 뻔질하게 잘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 얘기 엄청 거창하게 하니까 엄청 신실한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사랑이랑은 하나도 없고 뭐 자기만 알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태종이라는 사람의 뒤치다거리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 느낌 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고 뭐 맨날 외국으로만 다니고 모든 어려운 짐이나 이런 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제 보살핌을 받아야 될 존재가 보살핌을 못 받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랄까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노동만 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이잖아요. 뭐 저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굉장히 큰 고비라고 생각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공통점이 뭐였냐면 둘 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요즘은 진심으로 이제 고맙거든요. 많은 사람 중에 나라는 나 같은 못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고생스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갈 마음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제가 이제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몸이 게을러서 전혀 뭐 보답은 없지만 마음으로만 이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와 결혼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있다면 제 경우 답을 한다면 철딱선이가 없었는데 결혼하고 철딱선이가 좀 생겼다. 요 차이 정도 이렇게 있고. 길게 말한 걸 한마디로 탁 요약해 주네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를 낳았을 때 애아빠가 된다는 거는 철딱선이가 좀 더 생겼다.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봤을 때도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진짜 신앙생활은 내지는 신앙생활의 힘은 제 아이의 아빠나 엄마가 된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여기서 그러면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의미. 저는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모임에서 나오는 건강 메시지와 인체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됐고 저희 부부 싸움이 줄어든 결정적인 이렇게 저한테는 계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뭔가 다른 데 집중하면 그 뒷감당을 아내가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가정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합리적이니까 좀 지혜롭게 아내가 이렇게 많은 짐을 지게 하고 나는 가서 밖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느냐 이 균형점을 잘 맞출 때 이제 가정도 조금 유지가 되면서도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태까지 이제 그 균형을 굉장히 잘 못 맞춰서 이제 요즘 맞춰가는 걸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 참 힘들긴 하더라고요. 예, 개웅 씨는 남편과 아내의 의미. 예, 너무 연륜 있는 얘기가 나와서 다음 말에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아, 우리 마누라가 서울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아, 갑자기 뜨끔했어요.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저도 깜짝 놀랐네. 이게 진짜 라이브인 줄 알았네. 이 얘기는 서울에 계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오셨다는 거죠? 네, 계속 진행합시다. 일단 저는 아직은 결혼한 지 한 2년 좀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연륜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무섭게 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뭐냐면 아내는 남편 보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남편들이 잘 제시하는 구절인데 근데 그 뒷구절이 진짜 무서워요. 남편은 아내에 대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듯이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구절을 본 다음부터는 아, 이거 참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라는 것들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그게 성경 말씀인데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참 많이 다른 거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평생 가서 이룰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평생 아내랑 어쨌든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같이 제 옆에서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났고 그 생명 안에서 같이 좀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갈지는 아내랑 평생 싸우고 평생 대화하고 평생 걸어가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회생활은 하다 보면 좀 힘들면 직장 옮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게 빠져나갈 수 없는 딱 링에 놓고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라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라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요즘이야 막 이제 좀 이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는 탈출구가 없는 곳에서 갇혀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딱 해주는 정말 치열한 게 삶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혼이 좀 무섭네. 아 그렇지 않아요. 엄청 행복합니다. 저는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에게 결혼만 해주면 손에 물 하나 묻히게 해주겠다. 내가 설거지 다 하고 분리수거 다 하고 빨래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제게 머리로 모실게요. 남편을 머리로 모시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도 머리로 모실게요 했는데 싸움만 하면 그 구절을 둘이 들먹여. 머리로 모신댔잖아. 그러면 자기는 나를 뭐 무수리가 돼가지고 공주님으로 떠받댕다며. 성경에 보면 삼겹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에 삼겹줄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반드시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된다. 그게 이제 주님이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거는 강해가지고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싸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삼겹줄을 만드는 게 부부 사이에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종 씨? 아 저는 엄청 공감하는 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을 배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즐겁게 희생하는 걸 배우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희생은 여자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엄마가 된 사람들은 그 뭐 희생에 대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딱 몸에 배는 걸 많이 느꼈고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항상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나 하면 많은 일은 이제 여자가 더 많이 고생을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변해서 집사람이 좀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좀 편하게 그러니까 제가 빨리 배우면 우리 집사람이 좀 편해지는 건데 워낙 늦게 배워가지고 요즘도 이제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게 이제 가장 미안합니다. 이거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질문, 핫한 질문. 구원파 안에서의 연애 이야기. 이게 이제 편집 안 되고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자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한 이유나 기준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웅 씨부터. 굉장히 대답 잘해야 되네요. 일단은 뭐 당연히 애정이 있는 건 기본이었고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였고 그 다음에 저한테 기준이 있었다면 어쨌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냐는 저한테 꽤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1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는데 0이 되는 경우도 워낙에 많으니까 정말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거를 같이 서로서로 참아가면서 지낼 수 있을까? 근데 서로서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내는 결혼하기 직전까지 항상 너와 난 헤어질 수 있어 그 전제 조건을 깔고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지금도 가끔 무서운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항상 조금 그런 부분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기준은 항상 물론 사랑한다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는 저한테는 큰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은 반대네요.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다가 누군가가 이제 우리 교제 중에 전도가 돼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자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이제 오케이 할 때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살았죠. 그래서 35살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지금 집사람을 만나서 그냥 같이 사무국에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뭐 근무하다가 이렇게 사귀는 가운데 6명이 이제 주위에서 구원을 이렇게 받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뭐 두 말 없이 그냥 결혼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사귀었는데 지금 늦게 도착하셨는데 그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은 김길다고요. 지금 조계웅 청년회장 전 청년회장이었습니다. 청년회장 한 6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네, 5, 6년 정도. 이야, 청년회장 출신입니까? 예. 하늘에서 대답이 들리면. 근데 이름은 정말로 본명입니까? 길다가? 예, 본명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신데 청년회장 출신.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와. 야. 지금 도착하셔서 적응이 안 되실 텐데. 적응하면 손 드십시오. 우리끼리 놀고 있을 테니까.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센데. 구원파 안에서만 연애를 해야 하나요? 야, 이런 질문 우리 때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네. 야. 근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으세요. 저희가 드렸던 질문은 네이버 밑에 있어요. 밑에. 예. 그 네이버라는 말 말고 넷 이걸로 하세요. 뭐 그런 데서 올라오는데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제 애인이 구원파인 것 같습니다. 헤어져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그 밑에 달아놨습니다. 후딱 결혼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밑에 답글이 왔습니다. 너 구원파지. 예, 구원파 안에서만 연애를 해야 하나요? 어려운 질문인데 태종 씨. 네. 뭐 여러 경험을 봤을 때 제일 행복한 거는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만나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 함께 살아야 행복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제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근본적인 거로 가서는 굉장히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 큰 문제가 되는 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나빠질 수 있는 그 시한폭탄 같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좀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콩깍지가 씌우면 뭐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는 것들을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거든요. 지금은 다 사랑한다, 뭐 생명까지 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내 본질이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의 가치관이 같아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엄청 큰 고난인 것 같아요. 그게 몇십 년이 걸리고 뭐 40년, 30년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가능하면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만나라 이제 이게 추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의견을 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같은 곳을 바라봐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이미 큰 시련은 다가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 시련을 같이 옆에 손붙잡고 가도 쉬운 길이 아닌데 내 등을 떠미는 사람과 가는 건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그 안에서 보면 답을 찾아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많은 것들 가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많이 힘들 거는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길을 너무 어렵게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거는 좀 걱정이 스럽습니다. 네, 조금 적응하셨는데 길다 전 청년 회장님. 네, 얘기를 좀 해야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회 활동할 때요. 그런 질문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기 우리 모임이 한 지체, 그 다음에 한 몸이라 그러는데 너는 몸이냐? 넌 몸 어딘데? 넌 몸 어디야? 넌 몸이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 내렸어요. 어디까지가 몸이지?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나온 사람도 있고요. 매주 청년회를 나와야 구원파입니까? 구원파 내부라는 여기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는 거죠. 거기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1년에 한 번 나온다니 비듬 같은 건가? 털면은 떨어지는 신체는 어딘데?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막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영화를 보면은 보는 감각은 이제 눈이 보는데 영화를 눈만 보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공포 장면이 확 나오면은요 엉덩이도 쫙 조여지고 땀도 나오고요. 이게 한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요 구원파 내부냐 아니냐가 너무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어디까지가 내부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어떻게 놀고 뭐하고 놀고에 각자의 그 즐거움과 마음이 모임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온 횟수하고 상관없이요 그런 걸로 이제 추상적이긴 하지만 기준 삼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거의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응도 잘하고 유머감 것도 뛰어나시고 한데 질문은 그거 아니었는데 구원파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안 했어요. 구원파 안에서만 연애를 해야 하나요? 그냥 하나요? 구원파 내부 안이 어디까지가 아니냐는 걸 이제 던져놓은 거죠. 오, 굉장히 아니 그럼 여기서 만난 사람이 구원파 아닙니까? 여기 삼각지 그렇군요. 예.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로 답하신 거예요? 예, 예. 수준 있으시다. 감안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자기의 가치관대로 배우자를 선택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을 고르잖아요. 뭐 그거는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이 가치관이 같아도 결혼 생활을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도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다른 구원파 바깥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엄청 고난과 뭐 핍박도 옵니까? 핍박도 올 수 있고,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결혼해도 되나요? 그거 아무도 안 말립니다. 안 말리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는데 자유를 구속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셨잖아요.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뒷감당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다 해주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좋아가지고 결혼하겠다 하면 그거 뭐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고 그렇게 결혼한 분들 많잖아요. 그럼 주변에 가까운 이 동생이나 후배가 그렇게 결혼하겠다 하면 말리십니까?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안 말린다. 얘기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라는 정도. 어, 네. 정답인 것 같은데요. 길다 청년회장님. 예, 저는 약간 다른 입장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전제에 요즘은 현실적인 걸 많이 따지는데요. 저는 좀 나름 감수성이 있는 측이다 보니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계산하고 또 여기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냐 안 하냐는 이제 그 다음 이제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저 같은 경우 집사람이 마음에 끌렸던 이유가 나중에 분석이 됐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왜 사람들 어렵네. 근데 이게요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네, 이 사람한테 맞아요. 끌리는데 왜 끌리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끌림이 강하다 보면 그게 결혼으로 가게 되는데 예전엔 그랬죠. 요즘은 이제 현실적인 거 연애로 이제 가고 결혼은 따로 이제 하시게 될 건데 무슨 소리야? 제가 청년회장 시절에 굉장히 혼나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질의응답 시간에 핫 이슈의 질문은요 결혼 연애입니다. 그때 이제 강연자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 나도 작업했다. 삼각지에서 이게요 굉장히 그런 답을 바랬던 사람들이 엄청 막 쾌재를 불렀는데. 거기에 큰 모순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자기 마음 끌리는 끌림에는 굉장히 지금 현 상태가 좌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그때의 결론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임에서 결혼해라. 어른이 뭐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결혼해라. 이런 것들은 그때는 따로 답을 이제 안 내리셨습니다. 이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애 이야기 조금 사랑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뜨거워졌네. 벌써 막 부채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덥습니다, 조금.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왜요? 이게 너무 뜨거워져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좀 다녀오십시오. 살다 보면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데 극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 꽤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입니다. 길다 전 청년회장으로부터 좀 어려운 질문은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뭐 답을 얘기한다기보다는요, 제가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 저는 이제 미워하게 된 원인을 분석을 좀 합니다. 왜 미워하게 됐을까? 근데 모든 미움에는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이 같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그쪽이 못한 점들이 내가 실제 그 의로운가 이런 생각을 이제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 그냥 정리가 돼요. 상대방하고의 정리가 아니라 제 마음속의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미움이 차면은요, 그럼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모임 안에서 배운 거는 끝까지 같이 만나면서 지내다 보면 풀린다. 이건 제가 배운 겁니다. 야, 끝까지 있으면 언젠간 풀린다. 아마 그 세상에 사는 것 중에 가장 힘든 문제가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제 경험으로는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정말 그 말씀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건가라는 것까지는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뭐 이제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미워하는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나면은요, 실제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 서로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좀 서로 사랑하라, 이제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사랑하라는 이제 계명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실제 이거에 좀 철두철미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들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는 자주 해보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실제 내 목숨을 이제 구해주신 그분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얼만큼 갖게 되느냐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성자의 귀한 모험이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은 1절부터 4절까지 신앙 성장의 과정이 그냥 녹아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노력했던 단계도 있고요. 노력하다 안 돼가지고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는 분 때문에 또 감사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 마지막에 내가 뭘 하고 말고가 아니라 내 인생을 그냥 툭 이렇게 바치는 것만이 나한테 있는 거구나 하는 이제 잔잔한 이제 주제가 흘러가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초심으로 좀 돌아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당사자하고의 문제 해결에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한 파도같이 있는 마음이요, 근본적으로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모임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좀 민감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꽤 많았는데 가장 먼저 다들 자녀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설명했고 또 어떻게 설명할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우리 애들이 모릅니다.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저는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말귀 알아듣는 태정 씨가. 네, 우리 큰애는 이제 3학년입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집에도 텔레비전은 없는데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너도 금수원 가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뭐 걱정스러워서 물어보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생각과 다르게 막 뾰족한 눈으로 보는지는 않아요. 이제 특히 이제 안성이 시골이라서 그런지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많이 좋고요. 그래서 좀 대단히 감사한데 뭐 솔직히 말하면 저희 딸한테는 세월호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뭐 딸도 묻지도 않고 다만 눈치로는 조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게 당신 검찰에 잡혀갈 수도 있어. 뭐, 뭐 경찰들 어디에 뭐 압수수색 들어왔대. 뭐, 뭐 이런 얘기 이게 부부가 나누는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저는 그게 산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젠가 이제 묻는 때가 오면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빠하고 엄마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게 참 행복하고 다행인 건 뭐냐면 집사람하고 저랑 정확하게 그건 일치를 해요. 돈 마른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하다라는 것 때문에 뭐 이제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를 아이들이 듣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관심든지 좀 많이 갖기 시작한 것 같고 지금은 집사람하고 저랑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는 이 모습이 뭐 제일 큰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다른 설명은 안 했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일찍 아저씨 세 명이 와가지고 저를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12시가 넘어서도 이제 집에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죠? 네, 모르는 아저씨인데 경찰 우리 첫애 핸드폰도 이제 가져갔어요. 가방도 뒤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좀 해서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좀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나올 때 뭘 가져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이제 참 희한한 경험을 다 했습니다. 아, 이게 건전하게 살려면 실제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건전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게으르지기 쉽잖아요 현실 생활에. 근데 그날 못 오는 상황에 이제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애들하고 아빠가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했는데 좀 울먹거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너의 소망에 관한 것을 물어볼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녀가 이거를 인터넷 보다가 알아서 물어올 걸 대비해서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좀 도발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다들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 모임에는 어려움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한 어려움이 닥쳤는데 아직까지 왜 이 모임에 남아 있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아, 이분 보고 싶네. 갈 데가 없어서. 예, 네, 개웅 씨 갈 데 있나요? 이미 얼굴 다 팔렸는데. 아니, 모르신 얘기입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어딜 가면 저 강연하고 다닐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근데? 아니, 저는 뭐 갈 데가 없어서 남아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왜 남아 계십니까? 저한테 바로 질문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제 생각들이나 상황들을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정리해 나가는 시점인 것 같고 조금 저도 이 얘기는 조금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종 씨부터 하죠. 뭐 매우 간단합니다. 행복해서 그래요. 저 여기가 행복해서 딴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그거 외에는 별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있는 게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 가요. 간단하네. 제가 안 그래도요. 저 오늘 따로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5분만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5분만. 역시 길다. 근데 저는요. 이 모임을 나가고 안 나가고의 기준이 우리한테 시련이 왔냐 안 왔냐는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왔다고 떠나는 이유가 되면 예수님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거죠. 시련이 있고 없고는 그 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제가 이제 이번 사건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대한민국에 어떤 국민도 100% 법을 다 지키는 국민은 없다. 이거는 사법 쪽에 계신 분들이 끊임없는 논쟁입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내 와이프가 이제 만삭이 됐어요. 이제 아기가 막 나올 것 같대. 이 사람을 뒤에 차 뒤에 태우고 새벽 4시에 병원을 막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아무 차도 없어. 이 운전자가 그 신호등을 지키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남편입니까? 뭡니까? 아, 생각 좀 해보자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게 법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냐가 중요한 거지. 뭐 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지금 뭐 무슨 뭐 재판을 받고 있니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고 얼마큼 다급한 마음에 얼마큼 중요성을 갖고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마리아가 옥합한 나들 깼을 때요. 그거를 이제 머리카락에 묻혀서 이제 발을 닦았거든요. 그때 옆에 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왜 허비하냐?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재판석 가서 들었어요. 어떻게 행사 준비로 그 많은 돈을 허비할 수 있냐? 이거는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상황에 희한하게 예수님은요, 그 허비의 경제적인 사람 편을 든 게 아니었고요. 이 여인의 행적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같이 전해져야 된다고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우리 모임에 굉장히 중요하게 흐르는 핵심이 실제 옥합한 나드로 예수님 장사를 기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장사가 얼만큼 중요했는지를 알고 있으신가?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옥합 1조 나드를 깨도 예수님 장사는 기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표현, 선한 목적 계획하면 하는 일에 축복 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의 우리 모임의 활동에 실제 엄청나게 큰 배 하나를 지어도요. 그 안에서 확실하게 해결된 사람이 있으면 배 본전을 뽑았다고 얘기를 저는 모임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도 대상을 모시려고 5억짜리 차에 모신다 그래서 그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가치를 담는 그릇은 실제 지금 문제하는 문제되고 있는 금액 자체가 웃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내용물을 담는데 돈으로 어떻게 환산하냐는 거죠. 거기에 저기 요번에 뭐 한 잔 샀던 10조를 드려도 하나님 가치는 퇴색될 뿐입니다. 거기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 거에 대한 이제 가치관 이 흐름이 우리 모임에 정확히 있기 때문에 저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와.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려고 먼 길을 달려오신 것 같이 감동적이네. 저는 시편에 소원의 항구를 향하는 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네 번인가 다섯 번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푹 꺼졌다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소원의 항구를 가려면 풍랑을 겪어야 된다는 거 죽을 만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어려움이 항상 오는 게 어려움이 안 온다면 평탄한 길, 평온한 바다를 간다. 잔잔한 바다로 간다면 아마 무인도로 갈 거다. 소원의 항구를 향해 가려면 풍랑을 겪어야 되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번도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거다. 그래서 즐겁게, 경쾌하게, 밝게 제가 팟캐스트 1회를 진행하다가 엄청 욕먹었습니다. 진지하지 않다고. 사건 이후 언론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화가 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도대체 언론의 마녀사냥은 언제 끝날까요? 이 질문이 더 어려운데. 이게 청년 질문이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청년들도 답답한 거죠. 저도 답답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안고 있고 좋게 생각했던 일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항상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 안에서 왔던 문제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저희한테 주어졌던 시간들이 있는데 도대체 돌아오지를 않아요. 항상 의문점이 들고 더 하고 싶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언제쯤이면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이 질문을 저도 좀 보고 했을 때 제 대답도 명확한 거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끝납니다 라는 생각이라 이게 뭐 자의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뭔가 넘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좀 넘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예. 네. 아까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던데 한 곡 더 청해도 될까요? 예. 이 밤에 들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감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오래된 테이프로만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멋진 화음으로 들으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새롭게 들립니다. 그래요. 특히 뒤통수 뒤에서 들으니까 아우 굉장히 울림이 센 것 같아요.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이태리째 수제에 구름 과자가 울고 있는데 손을 먼저 드는 분께 기회를 드립니다. 여기서 짙은 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손을 들고 우와. 예. 네, 답은 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정답입니다. 지금 청년들하고 정말 재밌고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데 아주 좋아. 청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파 청년들은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무르익어야 하는 사람이겠죠. 성경에 청년이 등장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좀 찾아보면 전도서 12장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 여러분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면서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겨내는 청년들이 됩시다. 자, 시작도 함께 했으니 마지막도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는 구원파! 오늘은 구원파이메카 삼각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